남조선 인터넷의 신문 민중의 설에 의하면 전라북도 전주에서 공공운수로조 전북지역 보수지부에 소속된 로조원들이 10월 28일 박근혜 퇴진을 위한 보수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로조원들은 이날 1987년 6월인민항쟁의 전통을 이어 자기들이 운영하는 300여 대의 보수로 일제히 경적 시위를 단행한 다음 차 앞에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를 붙이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